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릴까요?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성경학자들은 로마서를 반지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 로마서 8장은 반지에 박힌 그 아름다운 보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그만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주 놀라운 선언이 또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신분에 관한 아주 귀중하고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선언들을 정리하여 상고해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14절에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했고 9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9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9절과 14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나,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서 있게 되는 위치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여 주심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받으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 전개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축복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교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 확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귀한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또 성령에게 빚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빚진 자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고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온 성도들을 빚진 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의 빚진 자이겠습니까? 12절 말씀을 쉽게 풀어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에게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게 즉 죄의 세력에게 패배하여 죄지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12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원리를 13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요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되지 않고 육신에게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육신의 요구를 따라야 될 어떤 의무가 또 책임이 우리에게는 이제 없습니다. 전에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그런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야 하는 귀한 성도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비친 자 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인 것을 잘 깨달아 생활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성령에게 비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바로 어떤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성도는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삶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로마서 8장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야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영을 좇아 행하라, 영을 좇아 생각하라,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라, 이렇게 점점 우리 권면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아들이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몸과 마음을 맡기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관한 우리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고, 10절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라고 했으며, 오늘 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비친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으니 우리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온전히 복종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그 권면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생활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귀중한 믿음의 길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생활 가운데 승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여 연약한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육신을 좇아 살아가지 아니하며 이제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